독일 공영방송 ARD1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4년 12월 한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의 혼란을 다루고 있다. 해당 다큐멘터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덧붙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계엄령 선포. 대한민국은 5,200만 인구가 사는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경 TV 연설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와 선거 시스템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내란 사태를 막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즉각 반발하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그의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반면 보수층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야당이 북한 및 중국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옹호했다. 덧붙여 여당 측에서는 이미 대통령인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고 장기 집권을 꿈꾸었다면 그렇게 적은 군대 인원을 동원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통령 권한이 약하니까 탄핵을 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 동안 대통령 탄핵 시도를 179번이나 하고 고위 관리들 탄핵 29번으로 주요 요직이 현재 모두 공석인 사태를 벌여놓고 그것이 국정마비 시킬 의도가 아니라 말하면 누가 믿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그리고 국민들의 극심한 대립. 12.3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보였다. 여당과 보수층은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야당이 북한 및 중국과 결탁하여 친공산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보수 측에서는 야당과 법원이 변질했고, 언론마저 편향적이어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가를 지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 보복이며 대한민국을 친북 친중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과 진보층은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군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명백한 독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긴급히 발의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덧붙여 일부 여론은 국가 운영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이 실패로 이끌기 위한 국정마비를 불사한 국정방해였고 간첩을 잡는데 몰두하고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보수층은 이를 불법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외부 개입 논란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윤 대통령 계엄 내용에는 외부 국가들의 개입 가능성이 중요한 이슈였다. 보수층과 여당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한국을 친북 친중 정권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되었다. 보수층은 이러한 개입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과 북한이 정보전, 사이버전, 정치공작, 경제적 압박 등을 활용해 한국 내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 여론조작, 온라인 정보전, 불법 자금 유입 등 중국과 북한이 한국 내 친북 친중 세력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있다.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되어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도 제기되었으며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덧붙이자면 중국 공산당은 실제로 3전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활용해 군사적 충돌 없이 상대국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심리전은 공포와 혼란을 조성해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여론전은 미디어와 SNS를 이용해 국제사회 및 상대국 국민들의 인식을 조작하며 법률전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활용해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전략은 경제적 압박, 온라인 여론 조작, 사법부 장악, 외교 무역 규제 활용 등을 통해 상대국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국도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주요 대상국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진보층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대중의 불안감 조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선거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SNS에서는 중국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을 반대하고 국내 간첩 행위 수사 방해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 수사를 방해해온 민주당의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선거 조작 논란과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 위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전자 개표 시스템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 개표기와 중앙선거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하며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가 야당과 외부 세력 중국 북한의 공작으로 벌어진 것이며 탄핵도 이러한 조작된 선거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 성향의 통계학자와 IT 전문가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의 도미니언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 조작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개표 시스템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 전자 개표기가 콩고나 이라크 등에 수출된 후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에 휩싸인 사례를 증거로 들었다. 또한 과거 북한 해커 조직이 한국 주요 기관에 이미 사이버 공격을 한 적도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북한이나 중국이 해킹을 통해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반박했고, 선관위는 한국 선거 개표 시스템은 투명하며 엄격한 감시와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현재까지 선거 조작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법적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도 보수 진영의 주장을 정치적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탄핵된 윤 대통령과 보수 진영이 선거 불복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자면 수년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단을 만들어 밝혀왔던 바에 의하면 선거 종이에서부터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점들이 수십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개개의 의심이 가는 증거들에 대해 선관위와 민주당 측은 입을 모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를 성역화하는 작업으로 감사조차 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가족기업이라는 말을 하는 선관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탄핵 후 사법 시스템 논란과 법치주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체포된 이후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탄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된 점,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거나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속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주도한 고위 법관과 검찰, 경찰이 야당과 결탁하여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측은 사법부와 경찰이 야당과 결탁하여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한국이 홍콩처럼 중국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적으로 정당한 절차 없이 대통령이 구속되었으며 법원과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 3,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점,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사법부를 무기로 활용한 정치적 숙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과 진보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체포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사법부와 경찰이 야당과 결탁했다는 주장을 음모론적 사고로 치부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사법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수층은 이를 법치의 붕괴이자 대한민국이 친북 친중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반면, 진보층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사항은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고, 공수처는 체포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건 역시 규정에 나와 있는 팩트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지속 vs 중국 북한 영향권 편입?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보수층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의 영향 아래 놓일 것인지에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반면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보여준 사례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바로잡는다고 한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없었다면 한국이 친북 친중 세력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고 북한 및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아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영향권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보듯 한국 내부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